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마음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었다 Oh no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바람아 멈추어